Mr. Boy 잘난 척하는 입술 너 이제는 속 깊은 사랑을 말해 Come on like a man 자랑만 가득한 날마다 따분한 미래가 아득한 소년들이여 가슴이 따뜻한 생각이 반듯한 조금은 차분한 남자가 되죠 1분 1초 바쁘게 쉬겠지 무슨 가쁘게 도는데 왜 널 제자리 점점 자존심은 no 자신감으로 무거운 큰 산처럼 자라나죠 Hey listen Mr. Boy 잘난 척하는 입술 너 이제는 속 깊은 사랑을 말해 Come on like a man Hey get up Mr. Big 넓어진 어깨로 죽어도 지켜줄 여자를 안길 You know we are men Yeah Hey boy Come on Yeah 따라따 남자의 두 눈이 세상을 섞일 듯 빛나면 너무나 멋지게 보여 남자의 싸움은 힘 아닌 희망이 커질 때 언제나 승리가 보여 Hey, listen Mr. Boy 강한 척하던 용기로 원하는 소원을 향해 널 던져 Burning, loving man Hey, get on Mr. B 세상을 가질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 I'm waiting for you Let's go Mr. B 想着你，我会好好珍惜和你的分分秒秒，因为爱着你，时时刻刻想着你，想着你的温柔，我想着你的好，因为爱着你，时时刻刻想着你，我会好好珍惜和你的分分秒秒。想着你，想着你的温柔，我想着你的好，因为爱着你，时时刻刻想着你，我会好好珍惜和你的分分秒秒。 一个一